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른돌 조선우표 전시회가 21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개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 문헌이 전시회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나라를 해방하시고 새 민주조선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반영한 우표들이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창립해주시고 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표들과 우리나라를 정치사상 강국,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미력족을 담은 우표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세계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반영한 우표들, 조국 수호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위원을 창조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보여주는 우표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 시내 우표 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